Hops, Juice.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신입학 논술고사로 인해 27일과 28일 교내 출입이 제한됩니다. 통제기한은 28일 일요일 오후 8시까지입니다. 외부인의 본교 건물 출입 차단과 감염 관리를 위해 캠퍼스 전 건물 출입이 통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한양대학교 제50대 총학생회 선거 투표 안내입니다. 투표 기간은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7시까지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표일 시는 12월 1일 오후 10시 30분이며 연장투표 시 12월 2일로 하루 연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안내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사회봉사 교과목은 학기당 최대 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최대 학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43.8%와 39.6%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의미하며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두 후보 뒤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각각 5.2%와 2.7%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에 일제히 서한문을 배포하고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에 대한 여파 때문입니다. 또한 김 청장은 비상대응 체제를 선포하며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반복 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경찰에 대한 불신임을 줄이는 실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집값 상승세가 7주 연속 꺾이며 둔화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0.17% 상승했지만 이는 전주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0.18%로 이는 올해 최고 상승률이던 지난 8월 0.4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폭 늘어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전국 집값 상승세를 온전히 잡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2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 장보석, 기술에 박지연, 담당에 강나연이었습니다.